멈추는 빗방울 소리처럼 기억 하나 둘 흐르는 눈물에 굴리 너를 보내고 추억 하나 둘 흐릿한 필름처럼 메시지 보내요 그대가 가네요 이렇게 선명한 그대를 보내요 너무나 사랑한 난 항상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죠 얼마나 아플 줄도 내가 더 잘 알죠 매달려 애원하면 한 번은 날 봐주겠죠 하지만 참아야죠 난 그럴 순 없죠 이제껏 살아오며 가장 행복했던 사랑을 받았으니 이별까지 안을게요 다 괜찮아요 나 괜찮아요 그대로 난 슬프지 않아요 서로 다른 기억들도 내겐 소중해 생각하